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주황정보국장이라는 자가 감히 우리의 수뇌부 제거에 대하여 떠버린 것과 관련하여 2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20일 미주황정보국장 폼페오놈은 민간단체가 조직한 안보연단이라는 데서 북조선 핵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핵무기 통제 권한을 장악한 인물의 기질이며 정보기관들과 국방성이 핵무기와 그를 사용할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인물을 분리시킬 수 있는 방도를 연구 중이라고 하면서 무엄하게도 우리의 수뇌부 제거에 대하여 운운하였다. 미주황정보국장놈의 망발이 우리의 핵타격 능력이 날로 강화되는데 악이바친 자의 잠꼬대에 불과하지만 그 도수를 넘어섰으며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 적대지 정책의 최종 목표가 우리의 정권교체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미국의 대외정보를 총괄한다는 작자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최고 수뇌부와 떼어놓을 수 있다고 망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무지몽매의 표현이며 미국 정보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지금까지의 조미 대결에서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어리석은 미국 정보계의 공로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최고 수뇌부를 떼어놓고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 혁명무력의 제1사명은 수령결사옹에 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은 나라의 최고 존엄이 위협당하는 경우 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나라들과 대상들은 핵타격수단들을 포함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선제소멸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어찌보려는 자들은 그 어디에 있건 찾아내어 죽탕쳐버리겠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의지이다. 미주황정보국장놈의 망발을 통하여 우리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미국이 감히 우리 최고 수뇌부를 어찌보려는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다지고 다져온 강력한 핵 철퇴로 미국의 심장부를 무자비하게 타격할 것이다. 영원한 우리 태양, 우리 민족의 삶의 존부인 우리 최고 수뇌부를 향하여 감히 삿대질을 한 후과가 얼마나 파국적이고 비참한 것인가에 대하여 폼페오와 같은 자들은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